종이와 진리의 칼질하는 파효적 복권은 스스로 재무덤을 파는 망동이라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조선민주법률가협회의 대변인 담화. 지금 남선에서는 민주개혁을 표방하는 정권이 들어섰다고 하지만 여전히 대결시대의 악법이 활개치며 민주와 진리를 교살하는 살풍경이 펼쳐지고 있다. 얼마 전 남조선 사법당국이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결심 공판 노름을 벌려놓고 인터넷에 백두산 졸세비인들을 찬양하는 글을 싣고 연북통일을 주장한 한 주민을 악명 높은 보안법 위반에 걸어 징역 5년을 구형한 것이 그 대표적 실례이다. 이에 앞서 지난 13일에도 박근혜 정권 때 우리와 연결되었다는 간첩 혐의로 구속 기소한 한 목사에 대한 재판 노름을 벌려놓고 온갖 날조된 죄목들을 들시어 징역 3년을 선고하는 악행을 저질렀다. 남촌 당국의 이러한 파효적 폭언은 정의와 양심을 귀중히 여기고 새 정치, 새 생활을 갈망하는 민심에 대한 용납 못할 도전이며 민족적 화해와 단합, 연북통일을 지향하는 대세의 흐름을 막아보려는 시대착오적 망동이다. 이번에 남순 당국이 악형을 들씌운 사람들로 말하면 도탄 속에 신음하던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시고 선군 정치로 민족의 전엄을 높이 떨치신 졸세비인들에 대한 흠모심을 안고 민주주의와 통일을 위해 투쟁해온 애국적 주민들이다. 민족이 낳은 절세비인들을 경모하며 통일 애국을 위해 헌신하는 것은 결의의 숭고한 사상 감정과 한결같은 통일 열망을 반영한 의로운 활동으로서 절대로 범죄시 될 수 없다. 정의와 진리를 따르고 지조와 양심을 귀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죄인으로 몰아대는 망동이야말로 온 결의의 저주와 규탄을 면치 못할 반민족적 반인륜적 죄악이다. 남순 당국의 탄압 만행은 자주 민주 통일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무턱대고 범죄시하고 가혹하게 처형하던 리명박 박근혜 패당의 광기어린 정북 척결 소동 때를 방불케 하고 있다. 불법무도한 정북 광풍 속에 합법적인 정당, 로조, 언론들이 강제 해산, 강제 폐간되고 생존권과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진보민주 세력이 무참히 탄압당하던 암울한 시기가 바로 친미보수 패당의 집권 시기였다. 현 집권 세력도 그 살벌한 현대판 마녀 사냥의 피해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역적 패당의 파쇼 독재 부활과 극악한 동족대결 책동을 반대하는 민심에 편승하여 보안법의 해독성과 부당성을 역설해왔다는 것도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한 남순 당국이 박근혜 보수 정권이 파멸당한 오늘에 와서도 이전과 다름없이 보안법의 칼날을 마구 휘두르며 무고한 주민들을 단합 처형하고 있으니 과연 군부독재 시기의 파쇼 교역리들과 무엇이 다른가? 현 남순 당국이 촛불 민심을 대변한 정권이라면 마땅히 박근혜 정권의 가장 큰 피해자들인 통일 애국 인사들, 무고한 양심 수들에게 들씌워진 온갖 죄 아닌 죄를 전면 무효화하고 그들부터 무조건 속방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용단을 내릴 대신 오히려 박근혜 정권의 상속자처럼 보안법의 칼날을 잡고 역적 패당이 잡아가던 주민들에게 가혹한 형벌을 가한 것은 남선의 촛불 민심에 대한 악랄한 도전이며 극악무도한 인권유린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앞에서는 북남관계 개선을 떠들면서도 돌아앉아서는 연북통일 기운을 가로막기 위해 광기어린 탄압에 매달리는 남선 당국의 안팎이 다른 행태는 우리에 대한 공공연한 부정이며 보수 패당들처럼 동족 대결로 질주하겠다는 노골적인 선언이나 다를 바 없다. 절세비인들을 따르는 민심의 칼질하는 것은 천벌맞을 반민족적 죄악이며 대세에 역행하는 자들이 가닥해 대는 종착점은 비참한 파멸뿐이다. 남선 당국은 그처럼 살기 등등하여 인권 탄압과 동족 대결에 미쳐날뛰다가 임기도 못 채우고 청와대에서 쫓겨나 쇠고랑을 찬 박근혜의 비참한 운명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 반인권, 반통일학법인 보안법을 철폐하는 것은 온결의 한결같은 요구이며 국제사회의 일치한 주장이다. 남선 당국이 진실로 북남관계 개선과 통일을 바란다면 박근혜 패당의 극악한 동족대결 정책과 단호히 결별하고 구시대의 악법인 저주로운 보안법을 철폐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구속 처형한 통일애국 인사들을 즉시 속방해야 한다. 만일 남손 당국이 시대와 민심의 흐름에 역행하여 정의와 진리에 가리지라는 무분별한 반민족적 망동에 계속 매달린다면 온교례의 저주와 규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주최 106, 2017년 6월 22일 평양.